너무 평화로운 풍경 사진이나 그림을 보고 있으면 잠시 그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 할 때가 있죠. 심야의 화랑, 나이트 갤러리. 우리나라에도 몇 번 TV로 소개된 옴니버스 구성의 영화인데요. 이 영화 중에 한 에피소드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나치 전범으로 쫓기고 있는 한 남자가 있는데 그는 매일 미술관에서 평화로운 풍경 그림을 봅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고 늘 생각하지요. 어느 날 밤 그를 체포하려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는 어두운 미술관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죠. 저 그림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 남자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던 자리에는 십자가에 매달린 남자의 그림이 붙어 있습니다. 그날 그림의 자리가 바뀐 것을 어두워서 그가 미처 못 본 거죠.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심야의 화랑, 이 영화의 메시지는 이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실로부터 달아날 방법은 없다. 그림 속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하는 그 남자처럼요. 하긴 모르죠.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웠던 그 그림 속에도 사실 막상 들어가 보면 우리가 모르는 무슨 일이 있는지도요. FM 영화음악 오늘 첫 곡은 행복과 사랑만 있는 TV 시트콤 속에 들어가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영화의 주거리죠. Pleasantville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Fiona Apple이 부르는 Across the Universe. 원래 비틀즈의 곡을 Fiona Apple이 그의 독특한 음색으로 다시 불렀죠. 잘 들으셨어요? 자, FM 영화음악으로 오시는 길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편번호가 150-600번이고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세요. 인터넷 주소는요. www.imbc.com 라디오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순서대로 클릭해서 오시면 되고요. 어느 분이신가요? 제가 그 게시판을 보니까 우리 이번 주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선물 여기다 신청하는 거 맞습니까?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은요 신청해서 받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정말 열심히 저희 FM 영화 음악 들어주시고 여러 가지 속에 있는 이야기들 풀어내주시고 영화도 많이 보시고 영화 이야기 적어주시고 그런 분들께 감사하다는 의미로 드리는 거거든요. 소니뮤직에서 이번 주에는 제공하는 사랑할 때 버려야 할 아까운 것들 Something's Gotta Give 언제는 그런 영화인데 제이 니콜슨과 다이안 키튼의 아주 독특한 로맨틱 코미디입니다.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보내드릴 테고요. 신청하실 것은 바로 요거예요. 청취자 초대 시사회요. 그 게시판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 시사회 신청합니다 하고 그 위에 그 이름을 올려놓으시면 되는데 이번 주에는요. 팀버튼 감독의 그 영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의 행복한 판타지 영화라고 하니 어떨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빅피쉬가 2월 18일 수요일에 저녁 8시 50분에 서울에 있는 시네플러스 극장에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완 맥그리거와 알버트 피니가 주연한 빅피쉬. 보시고 싶은 분들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고요. 오늘은요. 시네필 인터뷰가 있는 날인데요. 어느 분인지 궁금하시죠? 니콜 키드먼, 주드러, 르네 젤거, 콜드 마운틴. 2004 아카데미 6개 부문 후보자, 골든글러브 8개 부문 최다 후보자, 콜드 마운틴. 2월 20일, 사랑만이 유일한 희망이 된다. 15세 관람가. 산책 FM 영화 음악 비트 태양은 없다의 속도감 넘치는 아찔한 영상 아름다운 시절 봄날은 간다의 서정적인 화면 살인의 추억에 거침없는 호흡 영어 완전 정복에 통통 튀는 컷들 이 모든 것들이 한 사람의 카메라를 통해서 표현됐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지금 말씀드린 이 많은 영화들의 눈이 되었던 사람 오늘 시네필 인터뷰에서 모셨습니다. 정과 동의 양극을 왕래하는 카메라맨이라는 평가를 받고 계시죠. 김형구 촬영감독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일정에 딱 지금 짬이 되는 걸 알고 저희가 모셨어요. 굉장히 반갑고요. 사실 제가 오늘 김형구 촬영감독님을 모시면서 필모그래피를 쭉 보니까 놀라워요. 이광훈 감독의 닥터봉 김성수 감독의 비트, 태양은 없다, 무사. 이광모 감독의 아름다운 시절, 박광수 감독의 이재수의 난, 허진호 감독의 봄날은 간다, 변혁 감독의 인터뷰, 그리고 이창동 감독의 박하사탕,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 또 김성수 감독의 영어 완전 정복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체인 칼거 감독의 투게더까지 함께 작업을 하셨고요. 지금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시기도 하십니다. 굉장히 많은 감독과 작업을 하셨어요. 예, 참 운이 좋았죠. 예, 그야말로 그 한국 영화의 현재를 대표하는 감독들, 가장 주목받는 감독들의 작품에 함께 하셨는데 운이 좋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큼 사람을 보는 눈 혹은 작품을 고르는 눈도 예리하시고 또한 그 작품을 또 함께 만드신 거잖아요. 눈이 예리하신가요? 아니요, 뭐 그렇다기보다는 제가 운으로 표현을 했지만 근데 저는 기독교도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제 개인적으로 참 놀라워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비트가 그 당시 1700카트로서 굉장히, 그러니까 어쩌면 한국 영화에서 제일 카트가 많았던 영화였었는데 네. 그 다음이 약 120카트의 아름다운 시절을 찍었거든요. 네. 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그 저 폭이 큰 영화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하늘이 어떤 저한테 그런 뭐 능력이라기보다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아, 굉장히 겸손하신 말씀이신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비트 같은 경우는 1000카트가 넘어가는 굉장히 빠른 영화 1700여 카트 그렇죠. 그때 1997년에 그 영화를 보았을 때는 정말 그 화면이 참 놀라웠어요. 참 새로웠고 그 아찔하다는 생각까지 들었는데요. 그 광각 렌즈를 사용해서 굉장히 극단적인 클로즈업을 통한 뭐 왜곡이라든지 그리고 그 이호성 씨를 찍을 경우에는 바로 머리 위에서 조명이 내려치면서 네. 눈 아래 탑라이트라고 그러죠. 예, 탑라이트. 이호성 라이트라고. 이호성 라이트. 아니 그래서 그 이호성 씨가 더 드라마틱하게 네. 그 얼굴 표현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눈 아래 음영까지 아주 강조되던 네. 그런 조명. 그 비트를 보면서 그동안의 그 춤으로에서 어떤 그 정석으로 통용되던 규칙을 완전히 깨뜨렸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작업하실 때 어떠셨어요? 예, 사실 처음부터 그 이야기 자체는 만화 원작이 있기 때문에 다들 알려진 거라서 이걸 영화적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야기는 너무 뻔하니까 뭐 네. 비주얼을 강조해보자 해가지고 비주얼 쪽에 뭐 감독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처음부터 굉장히 그 좀 독특한 그동안 해보지 않은 실험적인 것들을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실험적이었지만 실제 뭐 그 영화 실제 뭐 스텝 프린팅이 이런 옵티컬 작업에 의한 어떤 그 고속을 또 저속으로 찍어서 또 늘리는 이런 독특한 걸 스텝 프린팅이라고 그러죠. 그게 네. 이제 뭐 그 왕가위니 이런 사람들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걸 뭐 흉내냈다는 이야기도 그 이후에 많이 나왔었지만 뭐 그것보다도 저는 이제 그 어떤 라이팅에 있어서 그동안 한국 영화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실제, 그러니까 프랙티컬 라이팅이라고 해가지고, 실제 존재하는 라이트를 가지고 한번 영화 전체를 이끌어보자 해서, 근데 실제 있는 라이트만 가지고는 충분한 광량을 확보할 수 없으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형광등이 주광인 그 어떤 뭐, 그 편의점 같은 데는 형광등을 더 많이 첨가하고, 또 뭐 백열 전구가 주광인 어떤 뭐, 일반 가게 같은 데는 또 그걸 더 많이 첨가하고, 또 특히 거리 씬에서는 언제부터인가 이제 그 나트륨 등이 일반화됐잖아요. 네. 또 그 나트륨 등을 저희가 또 몇 개 더 첨가해가지고 실제 있는 라이트를 가지고 우리가 그 각각의 씬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조명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그러니까 특히 이제 ABC 조명이라고 해서 그동안 해왔던 습관적인 조명을 했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게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처음에 그래서 조명부하고도 약간 좀 좀 껄끄러운 점이 있었는데 네. 그런 컨셉을 가지고 그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찍으면서 이 사람들도 상당히 놀라더라고요. 네. 이렇게도 라이팅을 해서 우리가 영화를 찍을 수 있구나. 그다음에 그동안 봐왔던 그림과는 뭔가 다르구나. 전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그 작품이 다른 뭐 카메라 웍이나 렌즈나 이런 것보다도 어떤 라이팅이 그동안 한국 영화에서 보이지 않았던 어떤 것을 시도했다는 면에 있어서 굉장히 그 작품에는 제가 그 부분이 굉장히 흐뭇합니다. 사실. 네. 지금 비트에서 사실 김성수 감독과 작업을 같이 하시기 시작해서 오랫동안 파트너로서 많이 일을 하셨잖아요. 뭐 무사, 태양은 없다, 최근에 영어 완전 정보까지. 굉장히 많은 감독들 중에서도 김성수 감독과 특별히 호흡이 잘 맞으시나 봐요. 일단은 저희가 데뷔하기 전에 예. 그것도 사실 35mm 단편 동심 녹음 영화로는 이제 우리나라 최초인데 비명도시라고. 네. 제가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갔다 오자마자 만나가지고 그 추운 겨울날 그 단편 영화를 찍은 기억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서로 그 호흡을 한번 맞춰놓으니까 굉장한 신뢰감이 쌓였었어요. 근데 오히려 데뷔할 때는 각자 그 바빠가지고 만나지 못하다가 이제 실제 김성수 감독의 두 번째 작품부터 이제 만나기 시작했는데 김성수 감독한테 있어서 그 촬영 감독이 저한테 아주 강점은 뭐냐면은 그 비주얼에 대해서 항상 그 뭔가 실험적인 거를 요구한다는 거죠.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저도 오히려 김성수 감독과의 작품을 하면서 우리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예. 그 BT에서는 어떤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런 뭐 라이팅이라든지 카메라 웍이 있었고 또 태안 없다에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고속의 미학이랄까 어떤 뭐 망원 아주 극단적인 망원이랄까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뭔가 새로운 그다음에 실제 그것도 뭐 비주얼 컨셉이 그 실제 좀 무채색 느낌 그들이 행동도 화려하지만 실제 주의도 화려하지만 실제 그들은 화려하지 않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지친 그 젊은이들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했을 때 오히려 컬러를 디세츄레이션 시켜가지고 무채색 느낌으로 한번 하자 비주얼을 그렇게 잡았었고 실제 무사에서는 오히려 태양은 없다와 비트의 모든 것 또 그 다음에 이게 사극으로서 오는 그 다음 중국이라는 어떤 특별한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그 로케이션 네. 뭐 이런 면에 있어서 저는 항상 그런 비주얼을 그 요구하고 제가 생각을 하고 또 그런 표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김성수 감독한테 항상 배우면서 아. 사실 그 제가 많은 감독하고 얘기 일을 해왔지만 실제 그런 비주얼을 요구하는 감독은 거의 많지 않거든요. 아,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 저는 많이 배우고 또 어떤 그런 호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자, 김형구 촬영 감독과 가장 호흡이 잘 맞는 감독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김성수 감독과의 작업. 그 태양은 없다에서 음악 한 곡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울리블리 들어볼까요? 1, 2, 3, 4. 네, 청취자 김미경, 김탁헌 씨의 신청곡이기도 했죠. 영화 태양은 없다. 그 정우성이 권투 연습을 할 때 그 장면에서 흘러나왔던 곡입니다. 올리블리, Sam the Sham and the Parrow의 노래였어요. 자, 오늘 촬영감독 김형구 감독님 모시고 오늘 스냅필 인터뷰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좀 전에 그 김성수 감독과 가장 호흡을 잘 맞추셨다고 하셨지만 그 외에도 보면 그 굉장히 다양한 감독들의 영화에서 또 다양한 색깔의 그 촬영의 세계를 펼쳐내셨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한 사람이 찍은 화면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어떤 감독을 만나느냐, 어떤 영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스타일이 굉장히 크게 그 변화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그 연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걸 화면에 담아낼까, 거기에 뭐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별한 노하우가 있나요? 누군가는 습자지 같다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김형구 감독에 대한 평으로. 글쎄요, 뭐 저는 뭐 그 영화를 공부하는 것이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고 그 서클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네. 서클에서 이제 서로 뭐 제가 원래 학부에서 이제 사진을 전공했었는데 네. 사진을 혼자 하는 작업이어서 이제 영화는 여럿이 하는 작업인데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하는 것이 저한테 더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서클에서 이제 단편 영화 만들자 그러니까 제가 그때 사진을 전공하다 보니까 카메라가 저한테 왔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영화를 시작을 했는데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화 한 편은 한 편의 영화는 감독의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처음에는 이제 제가 뭔가를 감독에게 줘야 되는 의무감 때문에 저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뭐 이땐 같은 이렇게 나눠야지 저렇게 나눠야지 하고 준비를 되게 많이 해갔는데 감독이 만약에 그 현장에 딱 만났을 때 네. 감독이 제가 생각한 것과는 좀 다른 걸 했을 때 오히려 혼돈이 되고 제 스스로가 그 내가 준비한 것에 대한 애착 때문에 자꾸 이제 감독한테 그런 얘기를 하게 되고 오히려 그것이 저도 혼돈이 되지만 감독한테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아싸 비워버려요 진짜. 그 작품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비주얼 컨셉은 이렇게 간다. 네. 그다음에 이제 감독의 얘기를 많이 듣죠. 그러니까 내 것을 준비하지 않고 감독의 얘기를 많이 하면서 그 감독의 것만 가지고 제가 하기 시작한 게 아마 그 한 제가 지금 16편째 하니까 한 중반부터 그렇게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니까 저도 편해지고 네. 그다음에 감독이 필요한 것만 또 어떤 걸 그 줄 수 있다라는 좀 장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감독이 한 샷 한 샷 얘기했을 때 과연 이 샷이 그 한편의 영화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다음 이 샷이 뭐가 가장 메인이냐는 저는 항상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 하나 둘씩 제가 생각했던 부분과 이제 또 감독이 생각했던 것과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 둘씩 아 이게 최우선이 이것이 아니구나 하면은 차선책을 선택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러니까 가능한 그 작품에 도움을 줘야 된다라는 어떤 이런 생각들 네. 그러한 것들이 그 좀 그런 작품을 하는데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이런 욕심은 없으세요? 욕심이라기보다는 최근에 그 닐 조던 감독의 인 드림스가 나왔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이건 닐 조던의 영화가 아니라 다리우스 콘지의 영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촬영 감독인 그 다리우스만의 콘지만의 그 질감, 그 독특한 개성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의 그 개성을 강하게 드러내는 그 촬영 감독들이 있잖아요. 영화마다 그렇게 김형구라는 도장을 딱 찍고 싶은 작품마다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그래서 그 영화를 제가 못 봤기 때문에 그 다리우스 콘지가 그 영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분명한 건 다리우스 콘지는 최근에 그 촬영 감독들한테 영향을 미친 사람이기는 확실하고요. 저 네. 역시도 이제 콘지를 통해서 또 다른 표현 영역, 특히 어떤 현상에서 있어서는 그 또 다른 표현 영역에 대해서 저도 이제 좀 알게 됐기 때문에 콘지가 그 최근에 그 어떤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에 대해서 뭐 저도 동의를 하지만 저는 그 사실 아직까지는 그런 욕심은 없어요. 네. 그 오히려 만약에 촬영은 좋은데 영화가 그렇다 그러면은 오히려 촬영자가 그 영화를 깎아먹지 않았나라는 그런 의심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글쎄 사실 뭐 그런 건 없겠죠. 애초부터 영화 좀 예. 그랬으니까 그렇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 영화의 어떤 형태로든 도움이 되고 싶지 예. 그렇게 뭐, 촬영만 좋다 이런 얘기는 좀 듣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그 좋은 감독들이 더욱 김영구 감독과 촬영 감독과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홍상수 감독의 신작 그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 촬영 끝마치셨죠? 네. 예, 그런데 제가 홍상수 감독과는 개인적으로 아니 공적으로 예전에 프로그램을 같이 한 적이 있었거든요. 작은 방송 프로그램을 그 당시에 연출을 하셨어요. 그런데 깜짝 놀란 게 그때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9년 전, 10년 전인데 그러니까 제가 막 입사했을 당시 기계도 좋은 게 없었었는데 그 당시 뭐 뷰파인더를 통해서 그 MC들 서 있는 모습이라든지 모든 것을 세세하게 체크를 하시고요. 정말 아주 미세한 거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래서 제작진들이 꽤나 고생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떤가요? 같이 작업하시면서 어땠나요? 사실 홍상수 감독과의 작업에 대해서는 처음에 조금 왜냐하면 그분도 이제 대표 작가 감독이기 때문에 또 그다음에 그 까다로움이 이미 좀 소문이 퍼져 있어서 나하고는 같이 작업을 할 일이 있을까 왜냐하면 네. 그 사람은 모든 걸 다 컨트롤하려고 그럴 수밖에 없을 테니까 예. 근데 이제 같이 학교에 있었고 그분은 이제 지금은 이제 학교를 그만뒀지만. 근데 복도에서 만나면은 아이 뭐 안부를 물으면서 우리 꼭 한번 같이 합시다 농담 삼아 했는데 얼마 전에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 이거 진짜 하자는 거네. 그래서 고민을 하긴 했지만 그 홍 감독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호기심이 많았거든요. 저 사람이 까다롭다는데 얼마나 까다롭을까. 그다음 저 사람은 작품을 어떻게 만들까. 뭐 그런 궁금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아, 이번에 제안을 받았으니까 꼭 한번 같이 해보자. 그래가지고 했는데 아 정말 재미있었어요. 예, 저도 이제 기본적으로 한편의 영화가 감독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어떤 그 까다로운 부분에 대해서 그 사실 몇몇 군데에서는 좀 지나치다라는 것도 있긴 있었어요. 좀 뭐 이제 카메라로 이제 샷을 잡을 때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뭐 라이팅이라든지 뭐 구도, 동선 이런 것들이 이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뭐 라이팅이 좀 안 좋은 게 있어요. 근데 홍 감독은 꼭 그렇게 찍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이런 데서 이게 라이팅이 너무 안 좋아서 그 화면이 너무 플랫하고 그런데 그랬더니 사실 난 자기는 지금 이 느낌이 너무 좋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보니까 그 어떤 느낌을 굉장히 중요시 하더라고요. 네. 그 한 샷 한 샷 잡을 때 저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샷이 왜 필요할까? 뭐 제일 중요한 거 그다음 차선 책에서 이렇게 하나 둘씩 그 제거하면서 작업을 하는 게 저의 작업 스타일인데 그분은 그렇지가 않아요. 딱 보면은 자기가 딱 봐서 너무 이쁘다. 네. 뭐 그 느낌이 그게 그 순간 좋으면은 그냥 네.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객관적인 뭐 이런 판단들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아 이런 것도 굉장히 독특한 스타일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뭐 리허설 몇 번 하고 이제 테이크를 가게 되는데 근데 재미난 것은 그 테이크를 가면서 저도 이제 그것을 느끼면서 즐기게 되더라고요. 아 이런 부분들이 이 사람이 재밌어 해서 그랬구나라는. 그러니까 처음엔 몰랐는데, 그 다음 이번에는 좀 테이크를 여러 번 갔어요. 뭐 평균 한 10번 이상씩 가다 보니까. 그 다음 또 그전에는 뭐 팬 정도의 움직임이 있었지만 거의 고정샷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오히려 반대예요. 그 고정샷이 별로 없고 거의 대부분 팬을 해요. 사실 처음에 그 시작을 할 때 그 줌을 좀 써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사실 줌은 일반적으로 영화에서는 잘 안 쓰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줌을 쓰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것이 그 영화의 어떤 또 컨셉이 되고 이것이 그 영화에 도움이 된다면은 또 독특한 어떤 또 언어가 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이제 처음에 그 몇 번 테스트를 했는데 그 홍 감독도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실제 영화를 찍을 때는 처음에 그냥 자기 하던 대로 가다가 중간에 이제 그걸 넣으려다 보니까 이거 한 그 앞에서 안 썼는데 지금부터 쓰면 이상하잖아. 또 포기해 버리더라고요. 예. 자, 예, 홍 감독과의 최근에 그 함께 작업하셨던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 촬영 당시 에피소드를 잠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허진호 감독과 봄날은 간다 촬영하실 즈음에는 두 분 다 거의 말 없이 굉장히 편하게 영화를 찍었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 음악을 그래서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봄날은 간다 중에서 봄날은 간다 김윤아가 부르는 곡입니다. 아직까지도 네, 청취자 최혜리, 박병우, 이경민, 김정호, 이신할 씨가 신청하신 곡이기도 합니다. 김유나가 부른 봄날은 간다, 영화 봄날은 간다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시네필 인터뷰, 정말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고 가장 많은 감독들이 함께 작업하고 싶어하는 촬영감독이시기도 하죠. 김형구 촬영감독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좀 전에 잠시 그 여러 감독들의 그 다른 스타일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뭐 혹시 뭐 말씀 못하신 거 있으면. 지금 뭐 봄날은 간다도 나왔지만 허 감독하고의 그 봄날은 간다 작업이 저는 가장 행복했었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왜요? 그러니까 그 사실 감독하고 그렇게 얘기를 안 한 감독도 없는데 그 다음에 또 커트가 많아서 뭐 콘티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 다음 날 아침에 딱 모여서 우리 오늘 이거 찍지 그럼 뭐 어떻게 찍죠 그럼. 그럼 오늘 이런 거 찍으니까 내가 한번 카메라를 대볼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카메라를 딱 대놓고, 이제 뭐 연기자들 앉혀가지고 리허설 몇 번 하고 이제 블러킹을 보고, 뭐 됐네요. 휴가죠. 거의 영화편이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게,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그냥 서로 시나리오를 보고, 서로 어떤 느낌을 받고, 제가 그냥 카메라를 딱 댔을 때, 감독이 오케이 하니까, 거의 뭐 90% 이상을 그렇게 찍었어요. 그러니까 네. 와 나하고 감독하고 말을 안 해도 이렇게 통하는구나. 그래서 그 너무 사실 행복했어요 진짜. 네. 이렇게라도 또 작업을 할 수 있구나 그런 부분이 너무 좋았고 또 가장 최근에 한 감독 중에 이제 봉 감독 같은 경우에는 봉준호 감독이요. 네, 살인의 추억이 이제 봉준호 감독 같은 경우에는 저보다 한참 어려서 제가 처음에는 아 저 어린애하고 어떻게 작업을 하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어휴, 감독이더라고요. 사실 그 전부터 감독감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네. 보니까 진짜 감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이제 감독은 대단한 사람들만 하는 거야. 천재들만 하는 거야라는 생각을 점점 하게 됐는데, 나이 어린 감독을 한, 그 작업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진 걸로 봐서는 진짜 감독감이 정말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봉 감독, 오늘 뭐 찍지 하고 좀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는 저 친구 확실히 감독이야라는 생각을 하니까 감독님 나오셨어요? 하는 식으로 존경심이 생기더라고요. 굉장히 카리스마도 있고 또 선배들을 모시고 작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또 이렇게 잘 조절하고 전 사실 그 감독의 가장 중요한 그 능력 중에 하나가 영화 내적인 능력, 그러니까 영화를 잘 만드는 능력 네. 50%지만 나머지 50%는 한 편의 영화에 50 내지 100명의 스텝이 붙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이 영화를 잘 만들려고 거의 충성심을 발휘하고 일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 것을 또 잘 못하는 감독들도 있어요, 솔직히. 네. 근데 그걸 다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 친구는 정말 감독감이다. 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감독 중에 한 명이었었어요. 방금 감독의 덕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촬영 감독의 덕목은 뭘까요? 글쎄요, 촬영 감독의 덕목이라. 그거는 이제, 촬영 감독의 덕목이라고 따로 그렇게 얘기하긴 좀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각자 촬영 감독들이 자기 생각대로 네. 하는 것이 아닐까. 어떤 촬영 감독들은, 오히려 자기가 좀 주도하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네. 몇몇 감독 중에는 오히려 그런 또 감독을 좋아하는 스타일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조절을 잘 하는 것이 뭐 감독이 아버지면은 촬영 감독 뭐 어머니라는 표현을 하듯이 뭐 어떤 어머니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네요. 네, 김형구 촬영 감독께서는 여기서 일단 그러니까 한국에서 충무로에서 처음에 영화 작업을 시작을 하셨지만 중간에 미국 AFI에서 유학을 하셨잖아요. 네. 거기서 그 촬영 공부하신 거 그쪽의 시스템과 여기 한국의 충무로의 어떤 기준 시스템과 어떤 차이가 있던가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 뭐 좀 산업적으로 크다 보니까 좀 많이 나눠져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비주얼을 담당하는 촬영 쪽만 하더라도 실제 촬영 감독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카메라 파트에 이제 카메라 오퍼레이터와 이제 촬영 어시스턴트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조명은 또 개퍼라고 해서 이제 조명에 칩이 하나 있고 그 밑에 네. 이제 뭐 베스트 보이니 뭐 그립이니 뭐 일렉트리션이니 해가지고 이게 좀 아주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각자 자기 일만 하게 돼 있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촬영 감독이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퍼레이팅을 함께 같이, 그러니까 그 카메라를 직접 자기가 이제 네. 카메라를 자기가 실제 촬영하면서 이제 촬영 감독까지 같이 하니까 실제 좀 어려운 점들이 있죠. 근데 제가 미국에 가서 배운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이제 그 촬영 감독이 그러니까 비주얼 컨셉을 잡는다는 거죠. 그건 네. 이제 라이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 예, 카메라, 오, 예. 예, 카메라 오퍼레이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소위 그냥 촬영 기사한테 이제 맡겨버리고 네. 어차피 모니터로 다 서치가 되니까 네. 이제 비주얼 컨셉을 어떻게 잡느냐, 특히 이제 라이팅을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네. 사실 AFI 가기 전까지만 해도 그 부분이 저한테 굉장히 약했고 네. 우리나라에 그 당시만 해도 뭐 라이팅이 그냥 장면을 찍기 위해서 이제 빛을 주는 것이지 라이팅을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의 장면을 어떻게 그 분위기를 창출해내느냐가 주된 것은 아니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AFI에 가서 배운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그거죠. 예. 라이팅을 어떻게 해서 내가 원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느냐. 그런 그러니까 단순히 촬영만이 아니라 조명까지 함께해서 전체적인 그 화면 안에 분위기 전체를 장악하는 사람. 하지만 현재 지금 그 이강산 감독과 그러니까 조명 감독, 이강산 감독과 함께 늘 팀을 이뤄서 작업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 일종의 그 미국에서 배워오신 그 전체 촬영 감독의 그 어떤 그 역할에서 약간 벗어난 건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초반에는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사실 비트 때만 하더라도 그런 비주얼 컨셉을 잡아놨는데 조명팀이 이해를 해줄 수 있을까? 네. 처음에 좀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이제 그 겪어냈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같은 식구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그 어차피 제가 실제 카메라 오퍼레이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명 쪽에서는 제가 100% 모든 걸 컨트롤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이강산 그 조명 감독한테 의지를 좀 많이 해요. 네.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감독하고 이제 뭐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 그 뭐 비주얼 컨셉, 그러니까 과연 그림을 일관성 있게 어떻게 유지가 된다라는 것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 이제 그 이강산 조명 감독님한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기로 플랜을 짜놨으니까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런 부분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전에 협의가 된 거죠, 합의가 된 거죠. 네. 그래서 그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카메라를 직접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소위 그 좀 카메라 웍이 많이 있으면은 이 오퍼레이팅 또 실수도 이게 용납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 웍 제가 연습을 많이 하고 뭐 그 또 이강산 조명 감독은 우리가 그 합의가 된 상태에서 이제 조명을 딱 해주시고 그래서 나중에 그 필요한 부분을 또 협의에 의해서 조절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우리 시스템 하에서는 네. 그 가장 이상적인 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우리 시스템이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많은 촬영 감독들이 그러니까 도제 시스템이라고나 할까요? 우리 충무로의 그 오랜 전통이요. 그러니까 뭐 조수 시절 거쳐가지고 감독으로서 입봉을 하게 되는데 감독님은 유학 전에 그 유영길 감독님 말해서 조금 일한 것을 빼고는 공부 마치자마자 바로 현장에 투입되셨죠? 거의 그런 셈이죠.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당시 충무로 분위기에? 너무 어려웠어요, 사실은. 그 제가 이제 유영길 촬영 감독님 밑에서 작품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조수로서는 어느 정도 그 경험을 했다고 생각이 돼서 촬영 감독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는 전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 오히려 유학을 갔다가 오면은 조금 더 변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이제 유학을 갔었는데 사실 그때는 뭐 공부를 더 원해서라기보다는 그 당시 뭐 데뷔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의 그냥 시간을 벌기 위해서 갔다라고 표현을 해도 참 뭐 맞는 얘기가 될 정도로 그 당시는 좀 암울했었어요 사실. 네. 근데 실제 돌아와 보니까 그게 많이 달라지지 않았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그 당시 참 힘들었었는데. 어떻게 그 기회가 왔었어요. 예. 저의 이제 데뷔작이 그 우연한 여행이라는 작업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숲스텝을 이제 마련을 해야 되니까 네. 어떻게 해서 마련을 했는데 그때 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쟤는 그 도제에 있지 않고 중간에 들어온 애기 때문에 그 소위 회원이 아니라고 그 다른 산하 회원들한테 압력을 넣어가지고 못하게 예.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 그때 계약까지 같이 한 그 조명 기사가 그만두고 그러는 바람에 초창기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아. 닥터 봉 때도 그렇고 세 번째 영화 할 때 이제 비로소 그때 저를 좀 인정을 해가지고 네. 그때부터는 뭐 그런 압력이 좀 사라지고 해서 제가 뭐 작업하는 데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큰 문제는 없었는데 초창기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참 사람 좋은 분이라고 소문이 났는데요, 김영구 감독께서는요. 그렇게 힘든 상황을 어떻게 견디셨을까 싶네요. 제가 그 별명 하나를 들었어요. 잠자는 스머프라고요? 촬영 중에 그렇게 자주 주무신다고요? 가능한가요? 제가 사실 잠이 많아요. 네. 잠이 참 많은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밤 촬영이 되게 약해요. 네. 그 몰라요. 요즘에는 더 좀 나이가 들어서 체력이 떨어져서 그런가 그 현장에서 가끔 조는 모습들이 많이 눈에 띈다고 그러긴 하는데 어떻게 좀 버틸라고 하는데 근데 어떤 면에서는 그 세팅이 바뀌면서 준비를 할 때 살짝 그 뭐 휴식을 취한다라는 표현이 전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차피 네. 한 장 찍을 때 굉장한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네. 그때를 위해서 뭐 에너지를 축적을 한다 그래야 되나 그런 표현이 맞지 않을까. 그 김성수 감독이 정말 잠을 안 자는 사람인데 네. 아주 10분 동안 거의 소위 뭐 죽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굉장히 깊은 잠에 빠져요. 예. 그러니까 하루에 뭐 한두 시간뿐이 안 자서 무사를 찍을 때 진짜 그랬거든요. 네. 근데 촬영 중에 한 10분 쉬고 나서 그걸로 그게 다 해소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런 잠깐 휴식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혹시 직업병 같은 거 없어요? 그러니까 실체적인 병 말고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계속 그 표준어에 어긋나는 말을 할 때 귀에 거슬려요. 그러니까 촬영 감독이라는 직업 때문에 어떤 그 눈에 걸리는 아주 미세한 자신만이 잡아낼 수 있는 그런 건 없나요? 글쎄 일상에서는 뭐 일상에서는 뭐 특별히 그런 건 없는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영화를 볼 때 네. 아, 저건 왜 저렇게 찍었지 이렇게 찍었지 그 영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계속 그거를 네. 보는 경우가 있어서 좀 내용에 못 빠진 경우는 있죠. 어떤 네. 영화가 특히 그렇던가요? 글쎄 뭐 갑자기 글쎄 뭐 그러니까 좋은 건 뭐 그렇지만 나쁜 것이 더 많이 들어와 아까도 그런 거슬리는 게 있듯이 거슬리는 거는 얘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거슬리지 않고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 지금까지 본 영화 중에서 야 정말 잘 찍었다 싶은 촬영의 교과서 같은 영화는 어떤 영화인가요? 김영구 감독께 그렇게 제가 공부할 때 어렸을 때 그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영화와 그 촬영 감독 그게 이제 스벤 니크비스트라는 그 스웨덴 네. 촬영 감독이죠. 예. 그 베르이만하고 작업을 많이 예. 했었던 역시 베르이만 작품이긴 한데 그 파니와 알렉산더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를 볼 때 제가 와, 자 촬영 감독이 되고 싶다. 그랬던 기억이 사실 있고요. 또 스벤 니크비스트하고 제가 AFI 졸업할 때 사진을 같이 찍었어요. 그래서 아유, 그 참 정말 무한한 영광이었었는데. 그리고 사실 그 이후에 이제 촬영 감독이 된 이후에는 그 사실 다들 뭐 그냥 다 잘 찍는다. 뭐 그런 생각이 오히려 들더라고요. 물론 뭐 잘 못 찍은 작품들이 있긴 있지만 네. 그런 작품 가지고 저희가 뭐 얘기할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다 좋은 작품들을 얘기했을 때는 정말 그렇게 못 찍은 작품이 없을 정도로 요즘에는 정말 촬영 감독의 차이가 없는 것 같다. 이제 저 종이 한 장 차이지 그 다음에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나느냐의 차이지 그 작품을 가지고 어떻게 찍느냐 어떤 이런 능력들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점점 들더라고요. 예. 지금 다음에 또 영화 준비하시는 게 있죠?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 이후에 어떤 영화 준비하고 계시나요? 예, 이제는 그 그 역도산이라고 이제 송희성 감독하고 이제 작업을 할 예정인데요. 예, 그 파이란 이후에 송 감독이 꽤 오랫동안 준비한 예, 작업을 한 3년 됐다 그러더라고요. 예, 이 역도산 영상에서 감독과 미리 합의한 그런 중점이 되는 뭐 부분이 있나요? 그 아직까지는 그 시나리오 완고가 안 나왔어요. 아. 그래서 저도 그다음에 그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가 뭐 끝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그 송 감독을 한 번 정도뿐이 못 만나서 구체적으로 뭐 이 영화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까지는 잘 못했는데 네. 일단은 그 그게 일본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다 거의 100% 일본 뭐 부분적으로는 이제 뭐 또 다른 데서 찍을 수도 있겠는데 예. 일본이라는 또 독특한 공간 그다음에 또 뭐 40년대 50년대 60년대 예. 이게 시대극이다 보니까 뭐 지금 현재 일본의 모습도 아니고 벌써 몇십 년 전의 일본의 모습이기 때문에 저도 참 그 아직까지는 막연해요, 좀 사실.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에 대해서 이제 시나리오 광고가 나오면 이제 감독하고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뭐 어떻게 그 전체적인 비주얼 컨셉을 잡을까 하는 이제 논의를 해봐야겠죠. 네, 그렇게 비주얼 컨셉 같은 걸 잡으실 때 뭐 참조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뭐 책을 본다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뭐 다른 아이디어를 얻는. 네, 일단은 그게 이제 뭐 시각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네. 그 뭐 다른 영화들 많이 보겠고 또 최근에는 그 당시에 그 일본 영화들을 조금 보고 있어요. 뭐 오즈의 영화라든지. 네. 그다음에 실제 뭐 회화 그러니까 그림도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 시각적인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될 것들을 좀 찾고 있는 거죠. 예. 자, 오늘 그 촬영 감독 김형구 감독과 오랜 이야기 나눴는데요. 마지막으로 영화 촬영을 공부하고 있는 후배들, 촬영 감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당부의 말씀, 조언의 말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글쎄요. 지금은 그 과거 도제 외에도 그 저희 학교 같이 영화 촬영 공부를 할 수 있는 학교가 있으니까 일단 학교에서 기본적인 뭐 기술적인 부분들은 배우면 되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또 다른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영화의 기술적인 부분 외의 것들 있죠. 회화라든지 하다못해 음악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 첸카이가하고 작업할 때 그게 이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이제 소년 이야기라서 그런지 네. 그 영화를 촬영할 때 제가 한때 클래식 음악에 완전 심취해가지고 네. 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에 들었던 그 부분이 실제 그 영화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어요. 아. 그러니까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이제 그 소년이 그 곡을 연주를 하는데 제가 그때 그 곡이 굉장히 심취했었거든요. 그걸 거의 외우다시피 했으니까 그 학생이 그 바이올린 연주를 할 때 제가 그 첸카이거한테 내가 이 곡을 너무 잘 알아서 그냥 픽스 시켜놓지 않고 내 느낌대로 그냥 카메라를 한번 흔들어 보겠다. 네. 근데 그렇게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타이트한 그냥 이 바스트 샷 동도 됐었는데 제가 그냥 그 음악에 맞춰가지고 약간 미세한 뭐 펜이라든지 움직임을 줬어요. 예. 첸카이거 감독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예. 저도 이제 다시 이제 DVD로 그 장면을 볼 때 참 재밌다.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러한 그 백그라운드, 그런 소양들이 그 촬영을 실제 할 때 그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준비 과정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자, 오늘 나와주셔서 여러 좋은 말씀해 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작품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에서 또 김영구 감독의 눈을 카메라를 만나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김영구 감독이 마음대로 몸을 흔들면서 찍었던 그 영화의 영화 투게더의 마지막 장면이 흐르던 곡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디장조와 함께 오늘 FM 영화음악은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임재윤,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Thank you.